유화처럼 입마음 올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투락하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상관없지만 지금은 너를 대여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에 난 죽어도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처럼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투락하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은 없지만 지금은 너를 대여 처럼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